혹시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? 한 사람만 알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, 나는 그런 남자 찾고 있어요. 혹시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? 여자가 바라는 건 하나죠. 오직 나 하나만 사랑해주는 남자. 그게 그렇게도 남자에겐 힘든 건가요? 이제 그런 사람 찾고 싶어요. 혹시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? 오직 한 사람만 알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, 나는 그런 남자 찾고 있어요. 혹시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? 진심은 다 하나죠.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죠. 그게 그렇게도 여자에게 힘든 건가요? 이제 그런 사람 찾고 싶어요. 혹시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? 오직 한 사람만 알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, 나는 그런 여자 찾고 있어요. 혹시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? 그대인가요? 함께 해줄 사람 그대인가요?